캐나다 구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9일입니다. 12월 중순을 진작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푹합니다. 오늘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나갔는데요. 외출할 때 보니까 바깥 온도가 영상 6도였습니다. 12월 중순 날씨인데요. 영상 6도는 이거는 정상적인 캐나다 겨울 날씨로 볼 수가 없죠. 이런 좀 기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겨울에 항상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요즘에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 기회가 있어서 캐나다 겨울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푹한 겨울 날씨, 이게 캐나다의 진정한 겨울의 모습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캐나다 겨울은 뭐 여기 와서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캐나다 하면 뭐 눈도 많이 오고 겨울도 길고 또 많이 춥고, 사실 그게 정상인데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캐나다 겨울이 거의 뭐 한국 겨울 같아지고 오히려 한국보다도 좀 따뜻한 겨울. 이게 지금 서부, 밴쿠버 쪽이랑 동부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엔 서부가 더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뭐 이런 식이다 보면 바로 지금 이런 겨울답지 않은 이 겨울 날씨, 이게 캐나다 겨울의 진정한 캐나다 겨울 날씨로 아예 그냥 그렇게 굳혀져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바라는 바인데요. 아무튼 올해도 뭐 겨울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고요.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 게 지난주부터였으니까요. 뭐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을 했다고 하니까 올 겨울도 작년처럼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밖에 나가보면 지나다니는 차들의 한 60% 정도는 윈터 타이어를 갈아 낀 차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밖에 나가보면 한 30%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많이 쳐도 한 40% 정도? 작년에 정말 윈터 타이어가 필요가 없었던 겨울을 보내고 나서 좀 학습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타이어 4개를 다 갈면 또 굉장히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사실 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윈터 타이어가 뭐 거의 필요가 없었는데 설마 올해는 뭐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그런 겨울을 보내고 나서 올해 아예 그냥 뭐 윈터 타이어를 안 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럼 저희가 재택근무자이다 보니까 출퇴근을 뭐 할 일도 없고요. 정말 비상시 빼고는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차를 집에다 뭐 모셔두고 있어도 생활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윈터 타이어에 대한 고민이, 고민은 늘 하지만 그래도 정말 혹한, 그리고 정말 캐나다 겨울다운 겨울이 정말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뭐 정말 짧은 고민만에 아 윈터 타이어 그래도 필요해 하면서 갈아 끼웠을 텐데, 요즘 지난 몇 년 동안의 이 패턴을 보아하니까 글쎄요, 윈터 타이어는 사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코스코에서 윈터 타이어를 주문을 하면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받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겨울이 다 끝나고 나서 받는 것이죠. 이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코스코가 윈터 타이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네, 뭐 아무튼 지금 캐나다 겨울은 지금 한국보다도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라이너스님과 제가 이 시간을 같이 좀 조율이 잘안 돼서 같이 녹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요, 방해 요소가 없을 때딱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좀그 차질이 빚어져서 시간을 좀잘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냥 건너뛸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80회 정도 저희가 이 캐나다 구스를 이끌어 오면서 단한 주도 건너뛰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개근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 같은 의무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정말 두 지능자 모두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는 상황? 두 사람 모두 동시에 독감에 걸렸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아니면 뭐 솔로 방송이라도 대충 뭐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는 것만 해서라도 거르지 않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로 제가 혼자서 오늘은 솔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너스님과 같이 흥미진진한 근황 토크를 아무래도 또 이어갈 수가 없게 된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뉴스 브리핑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캐나다 국민 커피숍 팀 홀튼. 이팀 홀튼스는 캐나다 구스에서 정말 수백 번 언급이 된 그야말로 국민 커피숍이죠. 오늘 전해드릴 이 행사 소식은요, 26일까지, 그러니까 이달 26일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26일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커피나 차를 주문을 하면 이 작은 도넛이 있거든요. 팀빗이라고. 그 10개들이 그한 작은 상자를 1달러에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싸게 주는 것인데, 팀빗이 굉장히 맛도 있고 먹기가 되게 편해요. 저도 언제부터인가는 그 도넛 대신 팀빗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뭐 어디 뭐 뭐가 떨어진다든지 어디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그냥 좀 간편하고 그래서 팀빗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오며 가며 하실 때, 여긴 또 워낙 그 팀홀튼이 동네에 한뭐 서너 개씩은 다 있으니까요. 커피 생각나시면 커피만 주문하실 게 아니라 팀빗도 같이 주문을 하시면 10개들이 1달러에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칼리지 파업이 한동안 좀 이슈를 몰고 왔었는데요. 5주 동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해결이 돼서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 5주 동안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거든요. 이 5주가 한 달이 넘어가는 그긴 기간 동안 이 진도가 전혀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게 있어서 아마 학생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 5주 동안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올해 이 학업은 포기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도 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이어가자라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양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업을 중단하기로 한 학생들한테는 학비 전액이 환불이 된다고 하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남은 학기를 마저 마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피해를 더 보게 된 게 보상금으로 500불, 최대 500불의 보상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500불이 부족하다는 좀 그런 입장이고요. 이 금전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얼마나 봤다, 이런 걸 증명자료로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또 그거 또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 증명 자료를 또 부득이하게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또 이 보상을 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여러모로 좀 부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수업을 받지 못해서요. 생긴 뭐 물리적인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번 파업으로 정신적으로 분명히 피해를 보긴 했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의 값어치와 맞먹는지 이걸 뭐 어떻게 뭐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 500불의 보상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하는 이 수습을 시도하려는 이 주정부는 조금 저는 좀 많이 부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학생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을 10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 토론토 이토비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처음에 제가 이 속보로 SNS에 속보로 나오는 걸 보고서는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그 살인사건으로 봤었어요. 근데 조금 엽기적인 게 한 남자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아니라 아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린 그 딸 이 칼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고요. 이제 아이 엄마죠. 그 여성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이랑 생후 4개월 된 딸을 칼로 찌르고 자기 이제 도망쳤다. 뭐 이제 이런 좀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살인 사건 이라고 보도가 돼서 그랬는데 보니까 누가 실제로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죽을 뻔했죠. 거의 뭐 흉기로 막 찌르고 달아났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게 며칠 뒤에 이분들이 이제 한인이라고 확인이 됐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엽기적인 사건을 벌이셨는데 그 범행을 저지른 그 여성분은 살인 미수, 살해 위협, 뭐 이제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워킹 퍼밋, 그러니까 취업 허가를 받고서 이 합법적인 신분을 좀 유지해 왔다고 하시는데 6개월 이상 실형이 선고되면 캐나다에서 추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뭐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뭐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다툼이 있어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흉기에 찔렸고요. 다급하게 이제 아기를 딸을 안고서 로비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찔리신 것도 충격인데 그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까지 칼에 찔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반전이 있는 게 처음에는 아기도 흉기 찔렸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아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확인 보도가 추가 보도가 된 걸 보니까요. 아기는 찔리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기의 부상은 이제 흉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기가 바닥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뇌출혈 증세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남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성과 아기에게 해를 입혔다고 경찰이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가 칼에 찔렸다고 하는 건 이제 오보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 아기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중하다고 하고 그 남편분도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분도 본인이 뭐 그 다툼이 있던 그 뭐 다투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인지 모르겠지만 경상을 좀 입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한인들이 많이 좀 사는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요. 콘도에서 이게 그냥 보통 사건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한인분들이라고 하셔서 좀 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 다른 것보다도 생후 4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그게 흉기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바닥에 던져진 것이든 간에 굉장히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부상 입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기 상태가 빨리 호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캐나다 구스에서 이 온타리오주 피커링에 사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17년 제가 직접 꼽은 캐나다 최고의 소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이건 캐나다 소식은 아니지만 되게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요. 이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자기 친구 14명한테 100만 달러씩 선물하는 정말 통 큰 우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클루니가 이제 가까운 친구들 14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The Boys라는 그 이름을 가진 모임이라고 하는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을 먹이면서 뜬금없이 이제 20달러 지폐로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그 가방에 일일이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4명의 친구들한테 가방을 하나씩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랐는데 클루니가 내가 LA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거처도 없이 소파에서 잠을 자고 뭐 그러면서 정말 노숙 생활에 가까운 그런 처절하게 살았었는데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들 14명한테 100만 달러씩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선물을 했다는 그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클루니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그래도 뭐 나름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100만 달러 선물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 14명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좀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텍사스 공항에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도 클루니가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초대해서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친구를 가려서 그래 어느 정도 클래스가 되는 친구들만 초대를 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친구는 친구다. 내가 어려웠을 때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들어준 그 친구들은 정말 차별 없이 다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는 그 자체가 제가 이 소식을 일부러 전해드리는 이유는 그 어찌 보면 당연한 행위이죠. 빚을 진, 그게 마음의 빚이라고 해도 그 진 빚이 있으면 그 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이걸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클루니처럼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흔히 행해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나였으면 저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것은커녕 거물이 되면요.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얼굴 한번 쉽게 보여주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클루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전뭐 특별히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급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제 클루니는 이제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만 저도 조지 클루니를 굉장히 좋아하기로 했고요. 지난주 그 피커링, 사마리아인 소식도 그렇지만 이번 주 조지 클루니 소식도 저한테 참큰 교훈을 줬어요. 뭐 클루니처럼 막 100만 달러씩 막 이렇게 투척은 못해도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마음에 진 빚이 있으면 또 잊지 말고 이렇게 또 그런 빚도 또 갚아 나가고 이게 뭐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냥 뭐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런 제가 아무리 나중에 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지금을 잊지 말고 꼭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에게 보답을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캐나다 겨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캐나다에서만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세인트 토마스에서 있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가 이제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제 런던의 일부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세인트 루이스에 아 세인트 루이스가 세인트 토마스에서 세인트 루이스는 미주리주죠. 그것도 눈이 좀 많이 내리는 곳 아닌가요? 근데 아무튼 뭐 세인트 토마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눈이 좀 많이 내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런던에서 많이 내렸으니까 세인트 토마스에서도 많이 내렸었죠. 그래서 이제 눈을 치우는데 이웃끼리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치우다가 이제 우리 집뭐 드라이브웨이나 뭐집 앞에 이런 그 보도를 눈을 치우는데 그걸 눈을 치웠으면 그 눈을 사고로 떴으면 그걸 얻다가 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집, 그러니까 이웃집이죠. 그집 경계 모호하게 눈이 좀 쌓여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너왜 우리 집 쪽에다가 눈을 쌓아두느냐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살짜리 청년 그리고 37살짜리 청년 거의 뭐 이제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들 둘이서 이제 눈이 쌓인 걸 보고 싸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제 두명 중에서 좀 젊은 26살의 청년의 어머니가 갑자기 여기서 신문에서는 51살로 나왔는데요. 51살의 그 어머니가 집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와서 그 이웃집의 37살짜리 청년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대1로 거의 뭐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놓은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사소한 일 더군다나 이웃끼리인데 말이죠. 뭐 정말 노골적으로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쌓아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이에 그냥 대충 그냥 쌓아두면 되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그 26살 청년의 어머니 제 흉기를 이용한 폭행죄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들 모자가 나란히 이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거야말로 캐나다에서만 볼 수, 캐나다 겨울에서 볼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한국에는 극장에 가보면 지정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리 싸움이나 뭐 이런 게 거의 나지 않는데 이제 한국처럼 캐나다 영화관에서도 지정 좌석제가 일반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극장 체인 시네플렉스가 지금 좀 시범 삼아서요. 스타워즈 팬들을 대상으로 입장료에 1달러만 추가하면 지정석을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스타워즈는 좀 마니아층이 좀 두텁고요. 워낙 그 기왕이면 좋은 자리, 좋은 시간 이런 걸 좀 확보를 하려고 많이 애를 좀 쓰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망이 지정석 판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IMAX나 뭐 이런 데서 고급 상영관에서만 지정 좌석제를 운영을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 영화관에서는 이번이 첫 시도라고 하고, 이 시범 운영을 했으니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한국처럼 캐나다도 지정 좌석제를 일반 극장에서도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한국은 거의 모든 영화관이 이런 지정 좌석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도 수학 과외의 열풍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온타리오주 초등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 코스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설 수학 학원에 등록을 많이 좀 시키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도 뭐 이미 한인은 물론 이제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캐나다인들까지도 방과 후에 사설 학원에서 수학 과외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소득 불평등화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또 학습 성취도를 위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좀 만만치 않게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온타리오 주에서만 구몬 수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수가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몬을 비롯해서 옥스퍼드, 스피릿 오브 매스 뭐 이제 이런, 저는 왼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스피릿 오브 매스 뭐 이제 이런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데, 구몬하고 옥스퍼드는 많이 좀 익숙한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사설 학원들이 지난 5년간에 이 좀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니까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부모들은 대부분의 그 자녀들의 교사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안겨진다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학부형들이 표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구몬은 등록비가 $50라고 하고 월 수업료가 100에서 한 $150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데요. 이 스피릿 오브 매스는 일주일 1시간 반 수업을 기준으로 연간 $2,200를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군요. 한국도 그렇지만 이 사교육 시장이 캐나다에서도 정말 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나다의 수학 과외 열풍이 뜨겁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주정부가 발표한 2017년 신생아 장명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 이래 여자아이 이름 1위를 고수해온 올리비아는 올해도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남자아이 이름 리암은 벤자민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위권 내에 없던 남자 이름 링컨, 이 이름이 새롭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고 합니다. 2017년 신생아 인기 이름 남녀 이렇게 탑5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신문에 올라왔길래 재미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여자아이 이름으로 5위는 소피아, 그리고 4위는 에바, 3위가 샬롯, 2위가 에마, 그리고 1위가 올리비아, 이렇게 탑5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리비아, 에마, 샬롯, 에바, 소피아, 이렇게 다섯 명의 이름을 보니까 저희 그 작은 아이가 지금 1학년인데요. 뭐 유치원 때부터 계속 이제 같은 반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같은 이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죠. 매년. 근데 이 이름들이 다 저희 그 둘째 아이 그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 이름이에요. 다 친한 친구들이고 그 반에는 이제 탑5 이름이 다 있는 것이죠. 그 클래스 안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 것도 같은데 이 리스트를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남자 이름 탑5를 보면요. 5위가 루카스, 4위가 이던, 3위가 노아, 2위가 리암, 1위가 벤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벤이라는 이름이 꽤 많은데 굉장히 인기 이름인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남자아이가 두 명인데 탑5에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궁금하네요. 저희 아이들 이름은 과연 몇 위에 올라와 있는지. 아무튼 뭐 캐나다에서 2세를 낳아서 이름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뭐 계신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름들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느라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재미도 없고 어쨌든 한 주도 건너뛰면 안 되기에 제가 나서서 혼자서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말이고 어떻게 라이너스님과 타이밍을 좀 맞춰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솔로 녹음이 아니라 같이 재밌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캐나다 구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